얼출 봉봉 깨기를 구비구비 돌아서 나 여기 찾아왔네 해남마가씨 구름도 내 맘이냐 그린 모습 그리고 우슬채 산마루에 나의 눈길 머무네 아 이내 맘 부러운 것 없어라 우물가 해남아씨 물 한 모금 주구려 나 여기 찾아왔네 해남마가씨 바람도 안기느냐 내 뺨을 스치고 해운사 풍경소리 그윽하게 들리네 아 해남아씨 내가 데려가이다 어여쁜 해남아씨 내가 데려가